세상 어디를 가도 여자야만 했지만 내 여자 아닐 바엔 사랑하지 않으려나. 우리가 사랑했던 세월의 두께만큼 너 없는 허전함을 참을 수가 없구나. 울면서 떠난 여자 마지막 사랑하지 말까.